그대에게 들킬까 가버린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는데 아프고 아린 가슴 쌓여만 가는 그리움 이토록 아파하고 그대 그릴 거라면 그토록 사랑하고 그댈 닮지 말 것을 쓰리고 시린 가슴 흩어져버린 추억들 홀로 그대 숨결 무너있는 이 거리를 걸어도 이제 차가우게 식어버린 그댈 느낄 수 없어 Thank you.